민족의 영광, 인민의 환호성.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영도자로서 지녀야 할 특출한 실력과 풍모를 갖추고 있으며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인민의 서원입니다. 내 삶의 귀중한 모든 것인데, 밤이나 낮이나 이 심장에 끓어넘치는 불타는 소원, 내 마음 소중한 생각들이 그 소원으로 시작되고, 한생의 걸음걸음도 그 소원으로 이어지나니, 그리움 속에, 기다림 속에, 날마다 우러르며 마음속에 뵙는 우리 원수님 영상. 이른 새벽 세찬 파도에 치시며 섬초서를 찾으시어 병사들과 군인 가족들에게 사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태양의 그 모습. 한가슴 울리며 안겨오는 원수님 그 영상 우러르며 새겨지는 생각. 어쩌면 그렇게도 자유로우실까? 어쩌면 그리도 다정하실까? 이 세상 고운 꽃은 그의 계신 곳에 피어나고 온갖 새들 그의께로 날아와 노래 불렀으면 언제나 그 언제나 기쁨만을 드리고 싶어라. 사랑의 자우거린 보을과 대지에 설레이는 이삭들과 주렁진 백과로, 푸른 강줄기들의 솟아오른 언제마다에서 거세차게 흐르는 열과 빛으로, 서원의 시작부터 서원의 끝. 까지 원수님께 달려가는 축원의 한 마음, 그 간절한 축원 속에 우리가 바라는 천만 소원이 다 있고 인민의 덤는 만복이 꽃피거니. 그의 마음엔 인민이 하늘이고, 인민의 하늘 같은 염원은 우리 원수님의 안녕뿐, 그 소원 하나뿐이어라. 오로지 자국의 강성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온 몫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멀고 험한 현지 지도의 길을 걷고 또 구르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며 삶의 태양이신 경외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며 천만 군민은 그리움의 노래, 충정의 노래 부르고 부릅니다. 바람 불까 바람 뀌어 우리 옷깃을 스쳐도 그 이끼로 마음 달리네. 멀고 험한 그 인민의 서원입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